알베르토 아나야 구티레즈 전국 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미꽃 노동당 대피단이 15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또한 이날 대피단은 제19차 김일성화 축전장 려명거리를 참관했습니다.